어느 캄캄한 밤 아르헨티나를 향해 처음으로 야간 비행을 할 때의 풍경이 떠오른다. 땅 위에서 별처럼 흩어져 빛나던 불빛들. 어느 집에서는 책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고 또 어느 집에서는 우주를 꿈꾸고 또 다른 집에서는 사랑을 속삭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빛들은 말한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들은 모두가 살아있는 별인 것이다. 만나야 한다. 들판에서 빛나는 저 별들과 교신을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인간의 대지 중에서 한 부분으로 오늘 FM 영화음악 시작했는데요. 생텍쥐페리, 그는 전쟁 중에 비행기와 함께 실종되었죠. 그런데 그 비행기의 잔해로 보이는 것이 발견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들리더군요. 과연 그것이 그의 흔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밤 문득 그의 말을 되새기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대지 위에 살아있는 별입니다. 가만히 빛나는 먼 배경이 아니라 말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불타오르는 별. siento el sol como tu cuerpo en la intimidad. Vuelvo al sur, llevo el sur, te quiero sur, te quiero sur.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아르헨티나 영화 수르 남쪽에서 골랐습니다. 음악을 로베르토 구니에체가 부른 부엘보 알수르 남쪽으로 돌아와 주세요.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자, 이사했습니다. 보고하러 들렀답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올려주셨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진창숙씨. 가끔씩 영화음악에 사연을 올려놓고 신청곡이 나오나 안 나오나 긴장하면서 듣는데 술을 읽고 재미있다고 하셨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듣는데 항상 3시 반이 넘어있더라고요. 아마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진창숙 씨 이름을 불러도 듣지도 못하시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사실 라디오는 그 뭐 일정한 시간에 딱 틀어가지고 듣는다기보다는 늘 옆에서 울려나오는 옆에서 이야기를 걸어주는 그냥 친구 같은 존재인데 너무 늦게 FM 영화음악 이 시간이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듣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FM 영화음악 키워드 영화 탐험이 있는 날입니다. 주제는 라디오예요. 자, 광고 후에 라디오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 펼쳐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유지비,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셀로 관리하십시오. 셀 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셀. Good morning, Vietnam! Hey, this is not a test. This is rock and roll. Time to rock it from the Delta to the DMZ. Hey! Hey! Up every morning just to keep a job. I gotta find my way through the hustle and mob. Sounds of the city pounding in my brain while another day goes down the drain. 오늘 키워드 영화 탐험의 주제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바로 이거 라디오입니다. 자, 영화 굿모닝 베트남 중에서 보그스의 5 o'clock word 들어봤는데요. 라디오는 그래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보게 되는 TV와는 아주 다르죠. 뭐랄까 1대1 둘이서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은밀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TV가 공개적인 배우자라면 라디오는 숨겨둔 연인 같은 존재랄까?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거실 한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켜져 있는 텔레비전과는 달리 라디오는 책상 위에, 침대 옆에, 아니면 밀폐된 차 안이나 이어폰 너머로 우리에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건넵니다. 굿모닝 베트남에서는 정말 활달한 탁 트인 무슨 이야기든지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DJ를 만날 수 있었고요. 지금 음악을 듣고 계시는 이 영화 피셔킹 중에서 브렌다 리의 지금 아임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이 피셔킹에서도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말 하나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DJ를 만나봤어요. 그렇게 DJ와 가깝게 느낀다는 것, 그건 아무래도 정말 내 귓속으로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은 이런 라디오란 매체의 힘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라디오 DJ와 청취자들 간의 거리는 TV 시청자나 영화 관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깝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 기쁨, 고민,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달래주고 또 기뻐하고 들어주는 친구.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는 영화 속에서 혹은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장치로 많이 쓰여졌죠. If it be your will that I speak no more and my voice be still as it was before, I will speak no more, I shall abide until I am spoken for. If it be your will, if it be your will, let a voice be true from this broken hill. I will sing to you from this broken hill. children here in their rags of life. In our rags of life, all dressed to kill. And in this night, if it be your will, if it be your will, manyak 그것이 너의 의지라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If it be your will, that I speak no more. 라나드 코엔의 If it be your will이 흘러나오던 그 영화. 크리스틴 슬레이터가 정말 가장 반짝반짝거리던 그런 빛나는 시절에 지금 볼륨을 높여라. 이 영화는 그야말로 라디오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죠. 참 조용하고 숫기 없는 있는 등 많은 둥 하는 그런 고등학생 마크.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둔갑시켰던, 그야말로 달변의 라디오 DJ로 변하게 만들었던 무선통신 해적방송. FM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청취자들을 가지게 된 이 마크는 정체불명의 DJ 하드 해리로 이중의 아주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도 라디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코드로 등장을 하는데요. 살인의 추억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현규. 이 사람은 어쩌면 끔찍한 연쇄 살인범일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유독 그가 책을 읽는 뒷모습, 혹은 혼자서 술잔에 기울이던 옆모습, 참 외로워 보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박혜리, 박현규 역을 했었었죠. 그런 그 박현규는 항상 비 오는 날이면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를 라디오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희고 긴 손으로요,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던 언덕 위의 여자가 참 부드러웠다라고 회상했던 그 손으로 쓴 엽서로 말이죠. 라디오는 이렇게 자신들의, 사람들의 숨겨진 이면을 펼치는 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디 마음둘 곳 없는 사람들에게 둘도 없는 친구 역할도 해줍니다. 그러고 보면 영화 접속의 심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즈도, 또 봄날은 간다에서 은수와 상우가 녹음했던 그 쏴 쇼 하던 그 대나무 밭에 바람 부는 소리도 이 라디오라는 공간이 가지는 고립된 정서랑 참 많이 닮아 있어요. Sometimes I feel so happy. Sometimes I feel so sad. Sometimes I feel so happy. But mostly you just make me mad. Baby, you just make me mad. Linger on. Linger on. You your pale blue eyes linger on. Your pale blue eyes If I could make the world as pure And strange as what I see I'd put you in the mirror I put in front of me I put in front of me Linger on Your pale blue eyes Linger on 네, 권병훈, 윤성혁, 유근산 씨 잘 들으셨어요. 신청곡, 영화 접속 중에서 The Velvet Underground의 Pale Blue Eyes였습니다. 정말 이 곡을 들으면요, 그 접속의 느낌이 강하게 올 뿐만이 아니라 그래, 나는 라디오를 듣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죠? 그런데요, 이거 아세요? 뭐 지금은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수험생들의 친구 혹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정말 잠 못 이루는 많은 분들의 벗이 되어버린 라디오지만 한때는 라디오가 정말 위풍당당한 전 지구인의 친구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디 알렌 감독의 영화 라디오 데이스를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라디오만이 삶의 기쁨이고 라디오만이 유일한 오락이었던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듬뿍 느껴지는 영화였는데요. 텔레비전의 침공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40년대 초반 뉴욕 중산층 가정을 배경으로 한 영화죠. 우디 알렌의 영화 라디오 데이즈. 정말 그 제목만큼이나 라디오에 얽힌 아련한 에피소드들이 그대로 쫙 영화 속에 펼쳐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시끌벅적한 대가족에 얽힌 그런 우디 알렌만의 이야기가 그 시절의 호흡을 통해서 아주 넉넉하게 풀려있는 영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디 알렌의 추억이 담긴 그의 유년기의 히트곡, 또 40년대 재즈곡으로 영화 곳곳을 채워넣기도 했고요. 자, 영화는 이렇습니다. 유태인 10대 소년 조가 주인공인데요. 친척들, 정말 대가족이 북적거리는 브루클린의 후수근한 가정에서 그는 자라나죠. 이런 조의 유일한 즐거움은 라디오에서 펼쳐지는 그 황홀한 뉴욕의 중심지 맨하탄의 세계를 훔쳐보는 것인데요. 그 라디오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조가 가장 열광하는 스타는, 라디오 스타는 바로 가면을 쓴 정의의 사나이인데, 조는 이 가상의 세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정의의 사나이가 사용하는 암호 해독력 반지를 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데,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아둔 돈에 그만 손을 대게 됐죠. 우디 알렌, 항상 자신의 영화에 직접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나 주변 인물로 출연을 하곤 하는데, 그의 얼굴을 이 라디오 데이즈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디 알렌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DJ처럼 나레이터로 등장해서 목소리를 들려주는데요. 라디오 데이즈는 우디 알렌의 다른 영화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 톡톡 찌르는 것 같은 유머, 조롱,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아주 따뜻하고 향수에 가득한 시선, 그리고 목소리. 아마 감독이 자신의 어린 시절 그 향수 어린 풍경을 그대로 영화 속에 담아두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네, 영화 라디오 데이즈 중에서 아티쇼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프레네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MBC FM, FM 영화음악을 듣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바로 이 MBC FM의 그 DJ들의 목소리가 가득 실렸던 영화가 있죠. 네, 오아시스. 그 당시에 저는 DJ를 안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하지 않을 때여서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 제가 친숙한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쁘기도 했고 또 저 사이에 내 목소리가 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오아시스에서요, 그 주인공 공주가 가장 무서워했던 거 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벽에 걸린 그 타피스트리라고 하죠? 그 무슨 천 같은 거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거기에 오아시스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에 그늘을 드리웠던 나뭇가지의 그림자, 이것을 공주는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공주의 왕자님 종두는 그녀를 위해서 아주 위험천만한 나무타기를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주는 이 사랑스러운 남자를 향해서 창밖으로 라디오를 꺼내서 볼륨을 키우죠. 이 호텔의 눈에는 정말 정신나간 남녀의 아주 이상한 행동처럼 보일 법한 이 소동. 하지만 종두와 공주 이 둘에게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그런 이벤트였을 거예요. 자, 영화를 보면 이런 사랑의 표현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의 어린 연인들은요, 라디오에서 나온 진추아의 노래 속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안녕 UFO의 그 버스 운전기사 이범수는 자기가 직접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DJ의 입을 빌어서야 겨우 자신의 안타까운 짝사랑을 전하죠. 그래요, 라디오는요 이렇게 차마 전하지 못했던 고백을 던지는, 참 이제는 조금 촌스러워진 그런 사랑의 가교 역할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네, 김재원 씨, 황수환 씨 신청하신 곡 잘 들으셨나요? 말죽거리 잔혹사 중에서 진추아와 아비가 함께 부른 One Summer Night이었습니다. 그 보통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상당히 소박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인원이요, 뭐 프로듀서, 작가, DJ, 그들이 이렇게 뭐 알콩달콩 한 가족처럼 만들어내는 정말 TV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공동체인데,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아마 가장 그 대규모 그리고 뭐 버라이어티한 그 면모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아무래도 라디오 드라마가 대표적일 거예요. 저희 MBC 라디오 스튜디오도 보면요, 라디오 드라마를 이렇게 전문으로 녹음하는 그런 스튜디오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 규모도 크고요. 그 안에 북, 문, 뭐 전화기 보통 장비가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전에는 특히나 직접 그 안에서 소리들을 막 만들어내는데요. 막 방금 뽑아낸 음향 효과들, 이것저것 두드리는 소리들, 그리고 막 발걸음 소리도 굉장히 급박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가장 그 호흡이 가빠지는 곳이 바로 이 라디오 드라마의 세계인데, 극작가 출신의 미타니 고키 감독이 처음으로 영화로 만든 일본 영화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는 바로 이 라디오 드라마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생방송이에요. 그것도 이 생방송을 둘러싼 해프닝을 극작가 출신답게 마치 한편의 연극처럼 펼쳐 보이는데요.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공모에 당선된 주부이자 초보 작가인 미야코, 그녀는 첫 방송을 앞두고 꽤나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하지만 이곳 라디오 스튜디오 안은 리허설부터 뭔가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왕년의 대스타였던, 그리고 여전히 방송국 내에서 파워를 휘두르는 성우 노리코는 평범한 주부 역할 싫다, 자신을 좀 더 극적인 주인공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프로듀서는 노리코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고요. 역할 이름도 평범한 것은 싫다, 좀 더 극적인, 그래서 메어리로 바뀌게 됩니다. 뭐 이쯤 되면 다른 성우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모두들 하나씩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 배경은 어느 순간 일본에서부터 미국으로 이동을 하고요. 메어리의 연인 이름은 언급결에 그 패스트푸드 포장지에 쓰여진 마크도나르도, 맥도날드가 되어버립니다. 참, 오네오의 불이 밝혀진 정말 생방송 와중에 계속되는 이 소동극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는요, 그러나 어쨌든 간 어떻게든 방송은 나간다라는 방송계의 정서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영화죠. 원제는 라디오의 시간인데요. 이 원제가 주는 느낌처럼 참 작고 소박하지만 정신없이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엔딩으로 치닫고 있는 상당히 리듬감 있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였죠. 네, 영화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중에서 라디오의 시간 들어봤습니다. 카메라가 돌고요. 그 렌즈에 잡힌 영상을 TV 수상기나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적나라한 신비감이, 그러니까 거세되어 있는 영상 매체와는 달리 라디오는 마이크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귀로 전달되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체가 아닌가 싶어요.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짐작하게 되시죠, 여러분? 소리를 듣고 풍경을 그려보시고요. 이렇게 신비로움이 가득한 세계를 작은 건전지 하나로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정말 소박하고 그리고 값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세계. 이게 아마 라디오가 품은 가장 큰 미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상과 실체 사이에서 생기는 큰 간극입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TV에 나온 성우들 모습 보고 실망한 적 있으시죠? 아마 저 보고도 그러실걸요? 어쩐지 이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목소리만 듣고 나서는 우리가 캔디의 얼굴, 뭐 안소니의 얼굴 떠올리게 되고요. 혹은 스컬리나 멀더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그 여자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감미롭고 아름답고 나긋나긋하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비극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영화 고양이와 개에 관한 진실, 여기 주인공 애비도 그런 여자였어요. 스튜디오 안에서는 늘 재치 넘치고 유머러스한 아주 그 누구보다도 매력적인 DJ이지만, 밖에만 나가면 콤플렉스로 똘똘 뭉친 소심한 여자가 되어버리던 애비. 그녀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마음을 꼭 맞추었던 한 남자와 만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을 갖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결국은 금발의 아주 늘씬한 친구를 대신 이 약속 장소로 내보냅니다. 자, 그렇게 고양이와 개에 관한 진실은 보이는 것과 듣는 것, 실체와 허구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잘 보여주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채드 의실 잘 들으셨어요? 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카우보이 전키스의 음성, Angel Mine, 영화 고양이와 개에 관한 진실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DJ에 대해서 갖게 되는 환상. 그런데 뭐 어디 여자 DJ만 그런가요? 아, 언젠가 우리 MBC의 그 김씨의 음악살롱에서 김씨는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가진 환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유, 듣고 화났어요. 그런데요, 여자 DJ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 미혼의 달콤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 DJ들. 정말 뭐 여자 팬들이 엄청나고요. 팬을 가장한 지독한 여성 스토커들도 많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청취자들의 머릿속에서 이 남자 DJ는 수많은 청취자를 향해서 방송을 하는 방송인이 아니라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나에게만 어떤 속은 나긋나긋하게 미러를 속삭여주는 그런 진짜 남자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데뷔작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Play Mist For Me. 이 영화에서요, 언제나 그 미스티라는 곡을 신청하던 여자가 있죠. 결국 영화는 DJ에 대해서 정말 테러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던 그 여자가 광결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영화는 아주 점점 끔찍하게 변해갑니다. 광적인 청취자, 무섭기만 아니고요. 광적인 청취자. 글쎄요, 사실 이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정도로 무섭게 나오지만 않는다면요, 한마디 한마디 꼼꼼히 들어주고 또 거기에 반응해주는 열성적인 청취자를 마다할 DJ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네, 영화 Play Misty for Me,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영화 속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늘 들려주던 바로 그 원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에럴 가너의 피아노 연주로 Misty 들려드렸어요. 아, 오늘 FM 영화음악 키워드 영화탐험 주제는 라디오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라디오, 지금 이 영상 매체 홍수 속에서 라디오의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떠올리더라고요. Video Killed the Radio Star. 그런데 아마 굉장히 역설적인 가사가 되지 않을까,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전에도 이 제목으로, 이 이야기로 비디오가 라디오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라디오는 계속 살아남고 있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신나게 펑펑 틀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박희배 씨가 새벽 방송이라서 조용한 노래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런 고정관념을 깨세요. 자, 이 노래로 펑펑 터트리면서 오늘 FM 영화음악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 Video Killed the Radio Star를 리메이크를 했어요.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그룹이요. 참, The President도 아니라 The President입니다. 아, 이 곡은요, 바로 Wedding Singer 중에 삽입이 됐는데 이 곡 들으면서 오늘 FM 영화음악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 heard you on my wireless back in 52, lying awake intent and tuning in on you. If I was young, it didn't stop you coming through.